오래전에 백인에게 물어봅시다 이런 TV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구로공단에 있는 여공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 퀴즈 프로에 출연한 팀들은 데이트하는 날, 야유회에 가는 날,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 점수를 못 얻은 대답이죠. 여공 100명에게 물어본 결과 3위는 봉급 인상 날, 2위는 가족 면회 오는 날, 1위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 노는 날. 자, 사흘 연휴인 설날이 코앞입니다. 오늘 오후쯤이면 이 시골로 향하는 여공들의 양손에 가족들에게 갖다 줄 값싸고 튼튼한 선물들 들려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혹시 이 설 선물에 뭔가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대목이라서 그렇겠지만요. 요즘 백화점엔 발디딜 틈도 없고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는 선물 세트가 불티나게 나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철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탕 포대 작은 것 하나, 사과 광주리 하나, 여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던 검소한 옛설,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네요.

이 몽타주 시퀀스의 줄임말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달력이 한 장 한 장 뜯어져 나가는 화면 위에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날리는 장면을 겹쳐서 보여준다면요. 아마 관객은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시간이 흘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몽타주 시퀀스는요. 어떤 한 사건을 관객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이미지들을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 그 기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 이런 수법은 주로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쟁 영화나 아주 숨가쁜 액션, 음모가 펼쳐지는 갱 영화에 많이 사용됩니다. 최근에 국내에 개봉된 영화 중에서는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 이 영화가 도입부에 이런 몽타주 기법을 사용하고 있죠. 존 F. 케네디의 실제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긴박한 음악과 함께 편집해서 관객들에게 그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영화의 본격적인 드라마는 이 몽타주 이후에 시작되죠. 아, 또 이명세 감독의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이 영화 역시 몽타주 시퀀스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죠. 영화가 시작되면요. 박중훈과 최진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추는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지만요. 관객은 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서로의 속마음이 화면에 나타난 것이죠. 이런 기법도 몽타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영화 맨 마지막을 보면요.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바로 몽타주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카메라가 방 안을 비추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침대, 가구, 이 모두가 다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몽타주는 아주 많이 사용되죠. 자,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중에 삽입된 워싱턴 스퀘어 듣겠습니다. 최진실 씨의 그 뚱한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 촌스러운 파마머리, 검은 뿔테 안경, 이런 재밌는 장면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워싱턴 스퀘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의 삽입곡이었습니다. 아, 몽타주라는 용어가 지닌 두 번째 의미는요. 편집 이론의 한 갈래로서 얘기되는 몽타주 이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소련 감독 에이젠슈타인에 의해서 성립됐죠. 그 에이젠슈타인이 개발하는 몽타주는 한마디로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런 편집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두 개의 쇼트를 결합해서요.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아, 쉽게 표현하자면 A 더하기 B는 A, B가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의미의 C라는 것입니다. 에이젠슈타인의 대표작 전환 포템킨, 이 작품의 오데사 계단 학살 장면은 이 몽타주 이론의 효과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총, 놀라는 시민의 얼굴, 그리고 평화롭게 잠자는 유모차의 아기. 이 세 종류의 인물 구성을 통해서 학살의 잔인함, 그리고 공포감을 극대화시켜주고 있는 거죠. 화면 가득히 총을 보여준 다음에요. 그 뒤를 이어서 평화롭게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기법의 반복은 관객들에게 놀랄만한 공포감을 안겨줬습니다. 아, 이 장면은 그 후에도 많은 영화에 사용됐었죠.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브라이언 드 파마 감독의 언터처블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계단의 총격 장면, 오데사 계단신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 달아나는 증인을 잡기 위해서 기차역 계단에 잠복한 케빈 코스트너. 그 증인이 탈 기차는 출발을 서두르고 있고요. 그의 얼굴을 모르는 케빈 코스트너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이때 역 계단을 올라오는 어머니와 유모차 속의 아기. 케빈의 눈은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중년 남자들 그리고 평화로운 아기의 얼굴 사이를 오고 갑니다. 아, 이 모습들은 대부분은 클로즈업으로 또 빠른 속도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몽타주 기법,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죠. 영화 Untouchables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정반합의 과정으로 효과를 끌어내는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 이 효과는 좀 다른 편집 이론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소련 감독 푸도프킨에 의해서 제기된 것이죠. 이 푸도프킨의 몽타주 이론을 흔히 벽돌 쌓기라고 합니다. 그는 편집에서 중요한 것은 쇼트 순서에 의한 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세 개의 쇼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웃고 있는 남자 얼굴이고요. 두 번째 쇼트는 권총을 가리키는 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무서워서 기겁한 다른 얼굴의 클로즈업입니다. 이 세 쇼트를 순서대로 연결하면요. 우리는 맨 나중 사람이 권총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가 겁장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거꾸로 바꿔놓으면요. 그러니까 놀란 얼굴, 권총을 가리키는 손, 웃는 얼굴 이렇게 편집해 놓으면 관객은 권총 앞에서 웃고 있는 첫 번째 사람이 용감하다 아니면 무슨 음모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푸도프킨은 이런 예를 통해서 자신의 몽타주 이론을 설명합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집 기법은 파격적인 효과를 끌어내는 영상의 연결이 아니라 쇼트 간의 순서 그리고 길이를 잘 조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장면의 길이, 이것은 곧 그 영화의 리듬을 만들어내죠. 호흡이 긴 부분들은 관객의 기분을 진정시키는 반면에요. 그 빠르고 짧은 쇼트들의 연결은 흥분과 긴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편집의 리듬감을 아주 잘 살린 최근 영화로는 에이리언 3편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 닉 놀테가 주연한 케이프 피어 이런 영화들이 있고요. 또 베르나르도 베르톨츠 감독의 마지막 황제, 이 영화 역시 클로즈업 그리고 롱쇼트가 대비된 편집의 리듬이 잘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가 일본의 조종으로 만주국의 허수아비 왕이 되던 날 왕궁에서는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이미 무기력해진 푸이, 약삭빠른 일본 사령관, 그리고 푸이와는 거리가 멀어진 채 타락의 길을 걷는 왕후, 이 세 사람의 관계가 파티 장면의 여러 쇼트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주인공들의 심리, 이것을 편집의 리듬으로 아주 잘 표현한 장면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 듣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아, 지금까지 몽타주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영화를 보시면서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설명해드린 것들을 조금씩 찾아보신다면 더 영화가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하시고 글씨가 틀리자 중간에 공사 중이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맨 끝에도 신청곡을 적어주시고요. 지면이 모자르니까 모자르다 잘해보려 했는데 이렇게 쓰셨네요. 경기도 파주군 금촌읍의 곽금주씨. 참 이 곽이라는 성을 가지신 분들은 유머 감각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스크린 잉글리시 곽영희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거지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거지왕이요? 예. 모르겠는데요. 더 달란 마리아. 더 달란. 이것도 곽금주 씨가 써주신 건데요. 아, 네. 아, 오늘. 더 달란 마리아. 오늘 기대되네요. 무슨 영화? 아, 7월 4일생. 7월 4일생이요? 탐 크루즈 주연한 영화죠? 네. 예. 탐 크루즈라는 이 사람은 주로 그 이 전쟁 영화. 네. 아니면 군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맡은 영화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주로 육군, 공군보다는 예, 탑건, 어퓨군 네, 해군이나 해병대로 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탑건에서는 공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해군 조종사예요. 예. 해군 항공대 쓰기 조종사고 그래서 사람이 또 해병대와 무슨 이미지는 아주 얼굴이 이쁜데 네. 해병 용사로 나옵니다. 해병하면 역시 해병대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제가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해병 용사들 한 30년 만에 네. 한국 요원분들 안내도 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통역도 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더군요. Once a marine is always a marine. 한 번 해보는 영원한 해병이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자부심들을 갖고 있죠. 그것이 그 한갑이 지나셨어요. 모이시면 그것도 예. 대단합니다.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하죠. 자기 학교에 찾아온 해병 하사 그리고 소위 이 두 분이 이제 야 해병대 한번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생각 없니? 강당에서 막 연설할 때 결심을 품고 해병대에 들어갑니다. 일단 해병대원이 돼가지고 장기 하사로 가죠. 4년간에 네. 이제 복무를 하면 하는데 그중에 자기 원했던 대로 월남에 파견이 돼서 네. 최전선에 배치되고 여기 전쟁에 대한 회의가 깊어가요. 그리고 또 윌슨이라고 하는 동료를 오판을 해서 네. 쏴서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민 끝에 1968년도에 그 월남전이 한참일 때 전쟁 중에서 그 하반신 불구라는 그런 부상을 입고. 예, 결과가 되는 부상을 입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그를 맞이하는 것은 계란 세례예요. 손가락질, 월남의 살인마들이 돌아왔다고 반전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식탁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 집안이 또 카톨릭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엄합니다. 형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보신 분 그 첫 장면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레이보이즈를 이제 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예, 몰래 책상에 갖다 놨다가 어머니한테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하반신 불수가 된 이 탐 크루즈 라니죠. 예. 라니가 예, 그 약간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대무대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현 지금 월남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는데 저들이 뭘 한다고 떠드느냐 그러면서 막 심한 그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건 뭐 그렇게 신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Don't take the Lord's name in vain 하면서 어머니가 말리는데 심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제 월남에 참전하고 해병대 들어갈 때만 해도 아주 그 애기 꼬마였던 동생들을 네. 성장해가지고 약간 삐뚤어지기도 하고 또 반전운동에 참여를 하는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동생 수산과 타미 그리고 어머니가 벌이는 그 얘기가 이제 심하게 오고 가는데 네.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He doesn't believe in a war. 오빠는 전쟁이라는 걸 믿지 않고 도리어 He thinks we were doing the wrong thing over there. He thinks it's all a mistake. 오빠는 그러니까 둘째 오빠를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예, 월남전 자체가 잘못됐으며 지금 월남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린 일이라고 오빠는 믿고 있어요. 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Spit it out. Do you believe in demonstrators? 너 데모대들이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미가 그냥 더듬죠. 형이 지금 처지가 지금 뭐 정상인의 상황이 아니니까 말 대답도 잘 못하고. 너 얘기 안 해? You don't talk anymore? 이 장면을 제가 이렇게 따면서요. 전 칠남의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국민학교 때 형들이 대학생, 막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 덤비지 못하죠. 예. 아버지보다 더 무서워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꼭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배자 어머니가. 예, 타미가 뭘 한다고 그러니. 머리 기르고 저, 마약도 먹나 본데. 어머니나 닥쳐세이거든요. What does Tommy know about anything? He's hanging around with the creepy long hairs who take drugs. 이거 여기서 하나 우리 청취자들이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take drug 그러면 직역을 하면은 약을 복용하는 거니까 네. 감기약이나 무슨 이런 몸에 아픈 약을 복용하는 게 take drug이지만 통상 그 영어에서는 마약을 복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take drug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실수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감기 걸렸어요. 네, 약 먹고 있어요. 그럴 때 I'm 네. taking drugs. 그러면 체포당하는 수가 있어요. 체포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화나가 또 이 GRASS, grass라고 합니다. 아, grass. 그렇죠. 풀. 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용하는 분들 사이에 은어가 예. 너 마약 복용하니? 그러면 금방 예. 잡혀가니까 이건 은어입니다. 예. 잔디 태우니? 그런데요. 근데 그래서 영어로도 grass입니다. 예. 그래서 공항 검색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교포들이 화분을 많이 난 같은 걸 가져가잖아요, 네. 미국으로. 예. 그러면 이제 검색대에서 미국인들이 물어보죠. 저거 혹시 grass 아니죠? 대마 아니죠? 예. I hope it's not a grass. 그럼 이쪽에서는 잘못 알아듣고 풀이니까 Sure, it's a grass. Stick 'em up, 체포. 날, 예, 아니 이건 좀 예. 광경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는 이미 뒤로 휴가 묶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어 잘하는 사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걸 풀이라고 그런다. 네. Why don't you tell me before? 그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뭐 팔 한번 꺾이고 몸 아프죠. 그렇군요. 새벽에 이런 얘기 되는 겁니까? That's not true. 엄마 왜 둘째 오빠 욕을 해요? 그러니까 왜 둘째 원망이 그러니까 They smoke pot.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으시죠. They smoke pot. They smoke pot. 네, 팟이 화분인데요. 예. 그 아주 마약 사범들이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대마를 화분에다 이렇게 집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smoke pot 하면은 화분을 피운다라는 표현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쵸. smoke pot, take drug 전부 마약 복용한다는 단어입니다. 뜻이군요. 이러지 말자. 이제 막 말이 오고 갑니다. 네. 너 한번 인간답게 살아봤어? Have they ever worked for a living? 머리만 기르고 눈에 거리만 돌아다니잖아. 라는 화가 났어요. 쟤 왜 저러는 거야, 제가? 응? 국기를 태워, you wanna burn the flag, huh? You wanna burn, bring down this country? 나라를 욕되게 할 거야? Love it or leave it. 이 말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에이, 오늘 맞췄네요. 네. Love it or leave it. Love 그렇습니다. it or leave it. 네. 이건 싫으면 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뭐 싫으면 떠나라고요. 응? 뭐 싫으면 떠나라. 근데 love it or leave it은 꼭 이 국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싫으면 나라를 떠나면 될 거 아니야. 예. 왜 국기를 태우고 너 그래. 참전용사들을 욕되게. love it or leave it 다음에 you can just love it or leave it. 여기 발음은 막 뭐 세상에서 나보다 더 빨리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런 식으로 love it or leave it 하기 때문에 들을 때 좀 혼동이 되시겠지만 바로 그 별거 아닙니다. 그때 타미가 형한테 이번엔 아주 정식으로 한마디 합니다. 형, 내 말은 말이야. 형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해요. 이 참 철이 없습니다. 형, 내 얘기는 뭔 줄 알아? 예. 어? 형, 내 얘기는 뭐냐 하면은, they don't just want more people to come back like you. 형 꼴을 하고 돌아오는 게 싫어서 그래. 뭐야,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아,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사람도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엄마 난 평생 굴러다녀야 돼요. I have to roll around, roll around. 아주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데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응? Look at you. 형 꼴을 봐요, 지금. 그러면서 What did you get out of it? 월남전이 형한테 준 게 뭐 있어요? 라고 하자 형은 도저히 그리고 숙제한다고 들어가요. 영어 숙제 안 하면 뭐 학점이 안 나온대나 뭐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What's wrong with me? 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 난 시키는 대로 가서 싸웠어. 우리 가서 피를 흘릴 때 Where were you? Where were they? 그들은 어디 있었니? 그러면서 나중에 어머니한테 그러죠. 엄마, 쟤 왜 저러는 거예요? I can't believe what Tommy just said to me. Tommy가 나한테 한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까? 내 꼴, 이런 꼴 돼서 돌아온다고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요 장면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들어보죠. 네. Huh? What? No. You don't talk anymore? What is this true? You don't think we're right? I don't agree with everything you're saying, okay?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does Tommy know about anything? He's hanging around with those creepy long hairs who take drugs. They smoke pot. That's not the reason. What do they know? Have they ever worked for a living? What's the reason, Tommy? You want to burn the flag? Huh, Tommy? What is it? You want to bring down this country? Love to leave it, Tommy. You know, you could just love it or leave it. Ronnie, I mean, all they're trying to say, Ronnie, is they don't want more people to come back like you. Oh, like me. That's easy for them to say. That's an easy excuse. But where were they when their country needed them? Where were they? Where? Ronnie, you served your country. I mean, what'd you get out of it? I mean, look at you. Well, look at me. Look at you, man. I gotta go. I'll see you around, all right? Look at me. What's wrong with me, Tommy? What's wrong with me?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me? I volunteered, Tommy! You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Where were you? Were you there? Were you there? You could just love it or leave it, Tommy! Mom, you know, I can't believe what Tommy just said to me. You know, I can't believe what Tommy just said to me. I can't believe what Tommy just said to me. 너무 안타까운가 봐요.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탐 크루즈는 극복을 합니다. 좌절하지 않고요. 정말 뭐 blessing in adversity라고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찾아요. 예, 한참 그 방황하던 끝에. 네. 그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장면은 영화의 끝장면인데요. 네. 드디어 그 런 커빙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원이 됩니다. 진보적이며 네.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까 그 식탁 장면에서는 그 반전 데모를 네네. 그 주동하던 그 동생에게 야단을 쳤는데 네.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네. 그런 무리에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에 하나의 인간 승리라고 그럴까요? 그 폐인이 되다시피 했던 런 커빅이 이제 동료들의 박수 갈채 속에 1976년도 뉴욕의 민주당 후보 지명전 유세장에서 네.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선 분의 지지 연설이니까 아주 엄정해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분이 탤런트가 됐든 직능 대표가 됐든 아주 그 분야의 1인자를 아주 그 분야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을 내세워야만이 그 후보도 빛이 나기 때문에 결국 재향 군인의 대표로 그렇죠. 이 사람이 나가는 예. 거예요. 그 뭐 장성들도 많을 텐데 이게 하사 출신 참 불구의 몸인 런 커빅이 이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은 영화 첫 장면하고 참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이제 런 커빅이 막 그 전당대회 유세장에 휠체어를 굴리면서 나가기 직전에 다른 지지 연설하는 분이 링컨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죠. 그 인용하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 황인종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자든 우리 모든 남자든 예. 전부 다 평등합니다. 이제 막 지지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자네 순서야. Hey, Ron. It's been a long way to get here.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지. 예. 축하해. You did it. You made it. 그러면서 휠체어를 막 끌고 나갈 때 박수로 사람들이 치고 격려를 합니다. 이 장면은 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첫 장면에 그 라니가 어릴 때 예, 너는 그쵸. 1등이 돼야 돼. 너는 1인자가 돼야 돼. 너는 탑이 될 수 있어. 그럴 때 라니가 처음 패배를 맛보는 것이 그 아마추어 레슬링 고교 대표 선수로 나가서 네, 예. 상대 학교 선수에게 무참히 폴패를 당하죠. 예. 부상 일보 직전에 기권을 하면서 예. 지거든요. 그때 처음 패배라는 것을 맛보고 그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릴 때 그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 예. 있지 않습니까? TV로 여러분, 중계된 네, 장면. 국가가 여러분께서 무엇을 원할까를 예. 하지 말고 You can do what you ask you what yourself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런 연설에 나올 때 어머니가 코비 어린 라니를 불러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보게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라니야, 엄마는 꿈을 꾸었단다. I had a dream, 라니. The other night, and you were speaking to a large crowd. 네가 말이야,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거 있지. 예. Just like him, just like him. 저분처럼 말이야. 너도 저분처럼 돼야 돼. 빌 클린턴 당선자가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 이 어머니의 격려, 네. 이 어머니의 사랑이 라니도 한편 부담으로 왔어요. 나도 훌륭하게 돼야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 길을 택한 것이 바로 머린 아닙니까? 용감한 해병. 그런데 결국 이 민주당 이 참 그 누구에게나 오는 기회가 아닌 민주당 후보 지명전 유세장의 그 지지연설자로 그쵸. 이렇게 나가면서 그 장면이 어머니의 말씀이 예. 귓전을 때립니다. 결국 해낸 거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Let us reject the notion, the politics of the few, by the few, and for the few, rededicate ourselves to the notion that this is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all the people, black, brown, red, yellow, white, women, young, old, working, and students. This is our land in this country. Well, Ransom, the defenders, it took 18 minutes and right. 6 minutes over. For 6 minutes. Yeah, I got the Jackson people beating on me. Right. I'm getting you, dog. Make a compromise. Right, so it's not going to be a problem. You're the next speaker. Just go. We're just about ready for it. Can I get you anything? Anything at all? No. Oh, okay, Steve. Let's do it. Yeah. Okay, Ron, let's go. It's your time. Hey, it's been a long way to get here, man. You tell them what it is, Ron. Congratulations. Claire, pass for me up there, please. Come back. Thank you. I had a dream, Ronnie. You were speaking to a large crowd. And you were saying great things. Great things. 엄마 말씀이 듣네요. 네, just like him. 예, 저분처럼. 예, 어머니는 어렸을 때는 예. 그런 의미로 그 great things를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라니는 예. 결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위대한 좋은 말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 샜네요. 그리고 군중 정도가 아닌 전 미국인이 보는 예. 앞에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 7월 4일생 정말 의미 예, 있는 영화인 것 예, 같아요. 그리고 톰 크루즈가 참 연기 변신이 뛰어났죠. 네. 예. 참 감명 깊은 영화였습니다. 강일 씨 오늘 고맙습니다. 아, 참 저희가 네. A Hard Rain's Gonna Fall이라는 노래를 이 영화 중에서 골랐는데요. 네. 이 곡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중간에 그 삽입곡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1960년대 후반 저도 어릴 때 이 노래는 처음에 영어로 못 듣고요. 네. 우리나라 이현 씨라고 하는 그 포크 가수가 소낙비는 내리고라는 네. 우리 개사한 걸 들었었는데 이 노래 5절까지 있습니다. 네. 1절은 이제 어린아이가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 나가서 놀기 때문에 어머니가 걱정하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 맞고 들어오니까 너 어디 갔었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하면서 엄마나 많은 걸 봤어요. 뭐 강도 건너고요. 들판도 지나고요. 하면서 비 오는데 어린이가 나갔다 온 것을 이렇게 평범하게 그렸습니다만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어린이가 성장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그 생사 여부가 걱정이 된 어머니가 편지로 생사를 묻자 하드레인스 고나폴 비가 많이 온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드레인은 폭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편지로 얘기를 하죠. 뭐 시체도 즐비하고요. 무서운 예. 것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그 1절만 소낙비고요.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포탄. 예. 폭탄. 그래서 반전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반전 가수 유명하죠. 원래는 존 바에스의 노래인데요. 네. 여기서는 에디 브리켈의 뉴 보헤미안스가 불렀습니다. 들러보시죠. 자, 곽영희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Oh, where have you been, my blue-eyed son? Oh, where have you been, my darling young one? I've stumbled on side of 12 misty mountains. I've walked and I've crawled on 6 crooked highways. I've stepped in the middle of 7 sad forests. I've been out in front of a dozen dead oceans. I've been 10,000 miles in the mouth of a graveyard. And it's hard, it's hard. It's hard, it's hard, it's hard. Rain's gonna fall. What did you hear, my blue-eyed son? Oh, what did you hear, my darling young one? Heard the sound of a thunder that roared out a warning. Heard the roar of a wave that could drown the whole world. 7월 4일생 중에서 A Hard Rain's Gonna Fall, Eddie Brickhill and New Bohemians의 노래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장미정씨, 서울 서초구 서초 3동의 양정현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Last Mohican 중에서 I Will Find You, 글렌 헤드의 노래와 함께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